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내가 지킬게 과거는 과거로 그 말은 그 말로 이제는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웃어야 과거는 과거로 그 말은 그 말로 이제는 지워버리고